네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게.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게. 널 위해서 매일 웃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네 생각에 잠들고 널 부르면 눈을 떠 내 옆에서 지켜주고 내 옆에서 감싸주는 천국인가. You're my only one way. 오직 너를 원해. 내가 네 곁에 있음에 감사해. You're the only one way. 힘든 세상 속에 사랑을 알게 해줌. 너 하나로 나는 행복해.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, heaven. 알 수 있어 네 사랑을 알 수 있어.